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글 조민희, 그림 이윤아의 애곡자 신채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수를 할 때조차 허리를 굽히지 않은 고집불통의 애곡자 신채호. 가난한 집안의 작고 허약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나라를 되찾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꿋꿋했어요. 타고난 글솜씨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비겁함을 몰아내고 희망을 불러일으켰죠. 평생을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감시의 눈길에 쫓기며 살았지만 한순간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럼 신채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항일운동을 한 독립투사에 대해 공부했다. 항일은 뭐고 독립투사는 또 뭐냐고? 솔직히 잘 모른다.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실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귀에도 쏙 들어오는 말이 있었다. 세수를 하실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단다. 꼿꼿이 선체로 하셨지. 뭐라고? 꼿꼿이 서서 세수를 했다고? 누가? 왜 그랬을까? 온통 물바다가 되었을 텐데. 만일 내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엄마에게 호되게 야단 맞았을 거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나는 어느새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누가요? 왜요? 이 녀석. 아뿔싸! 딴짓하던 거 다 들켜버렸다. 선생님은 화를 내는 대신 내게 숙제를 내셨다. 이름은 신채호. 신채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몽땅 알아오라는 거다. 그러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아이고, 왜 사서 고생이람. 신채호는 충청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1880년 추운 겨울이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였다. 그러나 벼슬도 없고 땅도 없는 시골 선비라 몹시 가난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늘 부족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꼬마 신채호는 키도 작고 몸도 허약했다. 하지만 매일 기운 없는 얼굴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배는 고팠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았기 때문이다. 호랑이같이 엄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할아버지도 계셨고 8살이나 많은 재호 형도 있었다. 키도 크고 힘도 셌던 형은 벌써부터 농사일을 하며 아버지를 도왔다. 형을 쫓아 산과 들을 누비는 꼬마 신채호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신채호가 형보다 잘하는 건 글 공부밖에 없었다. 두 손자에게 글을 가르치던 할아버지는 신채호가 형보다 더 영특하다는 걸 금방 아셨다. 신채호는 생각이 깊어서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아이였다. 어려운 책도 술술 읽고 금방 외웠다. 어른도 짓기 어려운 한시도 곧잘 지었다. 동네 어른들은 모두 신채호를 신동이라고 불렀다. 신채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슬프게 끝이 났다. 집안의 기둥이시던 아버지와 형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신채호가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다. 아직 13살밖에 안 된 신채호는 얼마나 슬펐을까? 또 얼마나 겁이 났을까? 신채호는 형처럼 일을 잘하지 못했다. 할 줄 아는 것은 글 공부밖에 없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다 잊어버렸다. 그 바람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신채호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선비는 손에서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도 나를 훌륭한 선비로 키우시려는 걸까? 신채호는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또 읽어 아예 외워버렸다. 할아버지는 신채호를 이름 높은 학자인 어느 친척집에 데려다 주셨다. 책이 가득 들어찬 책방을 보고 신채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을 것이다. 신채호는 보물을 주워 담듯 허겁지겁 책을 읽어댔다. 얼마 안 가 그 책들도 전부 외워버렸다. 책벌레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친척 어른은 영특한 신채호를 한양의 성균관에 입학하게 해주었다. 방방곡곡에서 뽑혀온 똑똑한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살 된 가난한 시골 청년 신채호는 꿈만 같았을 것이다. 신채호는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다. 성균관에는 선비들이 읽는 딱딱한 교과서 같은 책 말고도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책들이 많았다. 특히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서양을 무조건 멀리하고 조상의 가르침만 고집하다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난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말고도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많았다. 넓은 세상에 나와보니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신채호가 몰랐던 바깥 세상은 어지럽기만 했다. 이웃의 힘센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았다. 일본의 욕심이 제일 컸다. 일본은 벌써부터 우리나라를 제멋대로 드나들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걸 막아야 할 높은 벼슬아치들은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느라 바빴다. 이러다가 얼마 못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벌레 신채호도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 가입했다. 독립협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잘못부터 고쳐서 힘센 나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 생각을 알리려고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젊은이, 노인, 남자, 여자들이 종로거리에 가득 모여 잘못된 나라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신채호도 친구들을 이끌고 만민공동회에 나갔다.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을 보자 신채호는 매우 기뻤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치면 일본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만민공동회는 대신들의 미움을 받았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임금과 자기들을 몰아낼 국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사람들은 경찰에 쫓겨 흩어지거나 붙잡혔다. 신채호도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 백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면 백성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백성을 올바르게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신채호는 공부를 마치고 황성신문의 기자가 되었다. 신문에 글을 쓰면 더욱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온 국민이 분노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테니 외국 정부와는 직접 만나지도 말고 거래하지도 말라고 윽박 질렀다. 우리 임금은 싫다고 했지만 대신들은 겁에 질려 임금의 도장을 몰래 찍어주고 말았다. 온 국민이 들끓었다. 신채호와 함께 일하던 장지연 선생은 시일야 방성대곡을 써서 분한 마음을 나타냈다. 그 글을 읽으면 누구나 울분을 터뜨렸다. 신채호는 신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었다. 신문에 실린 짧은 글이 온 나라 백성을 흔들어 놓았으니 말이다. 신채호는 굳게 결심했다. 붓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신채호는 곧 대한매일신보로 옮겨 계속 글을 썼다. 일본의 나쁜 속셈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이었다. 일본의 편이 되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못되게 꾸짖기도 했다. 그런 글을 쓰다가는 붙잡혀가서 모진 괴롭힘을 당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채호는 일본의 속셈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순신과 을지문덕 같은 장군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외적이 쳐들어와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영웅 이야기였다. 신채호는 이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길 바랬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영웅이 되면 힘센 이웃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역사책에는 중국에 맞서 싸운 영웅들이 대수롭지 않거나 나쁘게 쓰여 있었다. 특히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는 중국을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나라라고 가르쳤다. 그러니 중국을 우러러보고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신채호는 우리가 여태 배워온 역사가 이러니 일본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도 쉽게 믿어버린다고 생각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힘이 없고 겁이 많으며 일찍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일본의 거짓말을 말이다. 신채호는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된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점점 더 나쁜 짓을 했다. 임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쫓아내고 군대도 없앴다. 신문을 통해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일본은 오히려 신문을 못 만들게 하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본의 눈을 피해 신민회라는 비밀 모임을 만들었다. 신채호도 남몰래 가입했다. 신문에 글을 쓸 때나 연설을 할 때면 신민회의 주장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신채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신채호는 일본이 가장 먼저 잡아들이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다. 신채호가 쓰는 글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한 신채호가 일본을 벌벌 떨게 하다니. 신채호의 글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일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신채호도 언제 갑자기 일본 경찰의 손에 잡혀갈지 몰랐다.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라 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신채호는 중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다. 31살 때였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도망쳐야 하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신채호는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중국 땅에 들어가기 전에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잠깐 들렀다. 오산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려고 공부하는 민족학교였다. 신채호는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의 학생들을 만나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 신채호가 왔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작은 덩치에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학생들은 다음날 아침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신채호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서서 세수를 했던 것이다. 당연히 옷이 물에 다 젖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이 고개를 좀 숙이라고 해도 신채호는 이렇게 대꾸할 뿐이었다. 그럼 어때? 나는 머리 숙일 상대도 없거니와 옷은 말리면 그만일세.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서서 세수를 하는 신채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일까? 나도 이젠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신채호는 내 나라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는 것이 너무나 분했던 것이다.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하는 우리 백성들도 너무나 불쌍했다. 그래서 세수할 때조차도 고개를 숙이기 싫었던 것이다. 옷이 흠뻑 젖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중국에 도착했다. 중국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 각자 할 일을 나누어 맡았다. 신채호 역시 임무를 맡아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그러나 러시아에 무사히 도착하기도 전에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처럼 일본의 명령을 받아야 했다.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은 전부 우리에게 시킬 것이다. 게다가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전부 자기들 것이냐? 마음대로 가져갈 게 뻔했다. 신채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동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 모습을 보고 신채호는 다시 힘을 내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나라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채호가 만든 신문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신채호는 중국에서 꼭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주로 활동하던 드넓은 만주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소원대로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 넓고 넓은 만주 벌판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만주 벌판을 누비기도 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쳤다. 고구려와 발해의 조상들이 큰 활을 들고 날쌘 말을 타고 마음껏 누비던 땅이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다 잃어버리다니. 게다가 좁은 한반도 땅도 지키지 못하고 일본에 몽땅 빼앗겨 버리다니.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려 먹으려 할 것이다. 우리 글과 말과 이름까지도 없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만들게 뻔했다. 일본 이름에 일본 말만 쓰며 스스로 일본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할까? 일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글과 말 그리고 우리의 진짜 역사를 배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건 신채호에게 총칼을 들고 일본과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독립운동이었다. 1919년 3월 1일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길거리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넘쳐났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힘을 얻어 중국 상하이에 모였다. 없어진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할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했다. 베이징에 있던 신채호도 기쁜 마음으로 상하이로 달려갔다.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었다. 신채호는 이번 기회에 온 백성이 일어선다면 총칼로 일본을 무찔러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채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승만의 생각대로 미국과 같은 힘센 나라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히자 신채호는 크게 실망하여 임시정부의 문을 박차고 나왔다. 신채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신채호가 누군가? 한번 틀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고집불통 선비가 아닌가? 신채호는 곧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을 향했다. 어서 빨리 총과 칼을 들고 일본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1920년 무렵, 독립군은 만주에서 일본과 싸워 크게 이겼다. 그러자 일본은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분풀이를 했다. 일본의 무자비한 안갚음으로 독립군의 활동은 잠시 주춤해졌다. 그때 베이징으로 신채호를 찾아온 동지가 있었다. 김원봉이라는 젊은이였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일본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대신들에게 총을 쏘는 의열단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김원봉은 신채호에게 의열단의 생각을 세상에 알릴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신채호는 기쁜 마음으로 김원봉을 따라 나섰다. 의열단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각도 나누고 폭탄을 만드는 곳도 둘러보았다. 한 달 후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신채호는 선언문에서 독립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 대신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나 대신이 이루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독립을 이루려면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군대를 길러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민중이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폭탄을 들고 뛰어들면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 글을 읽고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폭탄과 총을 들고 혁명에 나섰다. 키가 작고 허약한 책벌레였던 신채우가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고 힘센 글을 쓸 수 있었을까? 1928년, 신채호의 나이 49살 때였다.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구하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모진 고문에도 결코 잘못을 빌지 않았다. 독립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부끄럽지 않다고 떳떳하게 말했다. 신채호는 10년 동안 독방에 갇히는 벌을 받았다. 춥고 답답하고 너무나 외로웠을 것이다. 게다가 하루 종일 감시를 받으며 고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틈틈이 책을 읽고 역사책을 썼다. 감옥의 창살도 신채호의 나라 사랑을 막지는 못했다.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신채호는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혼자 앓아야 했다. 병은 점점 깊어갔다. 신채호는 감옥에서 만난 동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아서 나가기 어려울 것 같소. 동지는 밝은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해주기 바라오. 그리고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뿌려주시오. 시체가 되어서도 일본의 발끝에 차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1년 동안 병을 앓던 신채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아내와 아들이 달려왔지만 신채호는 눈을 뜨지 못했다. 끝내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리운 고향에도 돌아가 보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나는 더욱 슬프다. 신재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9년이 흐른 뒤 마침내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어냈다. 1945년 8월 15일이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춤을 추었다. 신채호 할아버지도 그날은 하늘나라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춤을 추셨을 것이다. 숙제는 끝났다. 신채호 할아버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에 맞서 싸우신 분이다. 일본이 주인 행세를 하는 동안은 세수할 때조차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궁금증은 풀렸지만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다. 나라를 찾으려고 신채호 할아버지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나는 매일매일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소중한 줄도 몰랐고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마음 놓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다. 우리 말, 우리 글,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은 신채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내 힘이 필요할 때가 온다면 용기를 내서 앞장서겠다. 나는 신채호 할아버지의 굳센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겨둘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턴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에게 절대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테다. 당당하게 맞설 테다. 신채호 할아버지, 경화를 응원해 주세요. 하지만 앞으로도 세수만큼은 허리를 굽혀서 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신채호 할아버지만큼이나 우리 엄마도 소중하니까.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